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는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관련하여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같은 의미로 헌금이라고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연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당시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서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가장 먼저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구제 연보를 작정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열심은 또 다른 교회에게도 또 자극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구제 연보에 동참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구제 연보의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구제 연보를 작정한 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시 구제 연보를 마무리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구제 연보를 모델로 삼아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던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은 자신들 역시 또 상당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또 로마 이 제국을 착취로 인하여서 결코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들을 성도들을 향한 연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헌금하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원하여서 자기 능력의 이상으로 하였으며 또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보를 받기를 꺼려했던 바울에게 자신들의 이 연보를 이 드림으로써 거룩한 구제사역에 제발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작정하였던 그 구제 연보를 마무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들에게 주는 이 연보에 관한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 헌금을 연보를 작정했던 이 연보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연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모금했던 것, 이 모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곧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제헌금을 하기로 정하고 그것을 넘치도록 한 것,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대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신 것, 그럴 때 우리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았어, 또 물질의 복을 받았어, 일이 잘 풀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부흥회나 예배 끝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말씀의 은혜 받았어. 그렇게 우리는 주로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고 또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또 내가 깨달아 알아서 내가 감동을 받은 것, 또 무슨 일이 형통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를 위한 것, 또 내가 받은 무언가에 의미하면서 내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난 중에서도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할 마음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봉사와 구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처럼 누군가 무엇을 주어서 내가 다시 돌려줘야 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기쁜 일이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구제와 봉사를 요구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제와 봉사는 성도에게 지어진 의무나 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제와 봉사는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짐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짐이라면, 그것이 의무라면 어찌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늘 잃는 것 같고 늘 나의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구제와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한가? 여기란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관대함을 뜻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들이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관대함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보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것이요. 즉 그들이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자원하여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도 힘든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만큼도 있는데 그것보다 힘이 지나도록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이 연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제발 내가 그 은혜의 사역에, 그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였던 거죠. 그들은 정말 이것이 특권이고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제와 봉사를 할 때 그것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제나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나 봉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나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도 섬김의 자리도 헌금도 봉사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이 충만하게 넘쳐서 이런 많은 구제와 또 봉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오늘 구제 연보에 관한 권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구제보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연보 행위는 결코 바울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황 가운데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연보를 또 요청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너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할 때 아주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기록해요. 한글 성경에 보면 먼저라는 표현이 앞서 등장하고 있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자신을 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가 뭐 앞에 나와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주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먼저라는 말은 주로 시간이나 중요도에 앞서서 중요도에 따라서 선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해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렸던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했다는 것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에도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마게도냐 성들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극한 상황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열망들이 꺾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즉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자기를 언제나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 그 이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좌로부터 끌어내리고 형제를 부인하고 자기의 야망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이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요한과 안드레에서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자신을 그 어떠한 존재보다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 삶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또 불쌍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또 자유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또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백성민의 도우로 이렇게 갖고 백성을 도우라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처럼 또 다른 사람들 돕고 또 그것을 제 삶의 목표를 여기면서 이타적으로 또 남들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다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 본 아내가 하는 말이 오빠는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내 중심적으로구나. 겉으로는 착한 척, 또 나누는 척, 베푸는 척 하지만 내 안의 중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또 나의 십자가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욕망과 안위를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여겼던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죽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또 많은 시간과 물질을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는가가 아니라는 것이, 헌신의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에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벨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전부를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바울 일행에게도 연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구제 연보의 권면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제는 주님께 헌신됨을 나타내는 한 증거입니다.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진실함은 거짓됨이 없이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으로 얼마가 모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연보를 할 때 그들의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증명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 금속 종류를 불에 넣어서 그것의 순수함을 정도를 시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 라고 해서 이때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형제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 또 믿음의 시험과 확증과 섬기는 것은 믿음의 시험과 또 확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간절함을 본받아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 등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관대함을 넓혀서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또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헌신은 분명한 증거를 이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외형적인, 외적인 행동들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럼 헌신된 자는 반드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극한 가난 중에 드린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이 헌금은 그들의 헌신됨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나 위선적인 동기로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주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의 표징이며 증거였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헌신된 자들은 그 사랑의 진실함으로 자신의 것들을 차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 구제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헌신된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봉사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부요한 자였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었으며 아버지와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부유함을 우리의 죄악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동일한 몸을 입고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너희를 위하여서 감수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도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자발적으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보를 할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또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또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진실함을 아버지 하나님 구제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서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의 진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그 헌신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마땅히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